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7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미제 침략군의 전쟁 연습을 반대하여 항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남조선 야당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의 항의 운동에 대한 괴뢰 당국의 포갑 책동을 반대했습니다.